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두고두고 가슴 아픈 날이었어. 더욱더 잊을 수 없는 날이란다. 이제 난 너에게 있을까? 주어도 주어도 모자라 사랑을 어찌다